남매 김사가만 둘 천마다 싫고 있고 수집뭐 하며 세며느리 사뿐사뿐 마당에 들어서네. 여보 여보 마누라 마누라 길을 내이소. 진부방에 꽃방석을 아싹 가르소. 윤감님은 청년하며 어쩔 줄 모르니 윤감님은 청년하며 어쩔 줄 모르니 윤감님은 들변하며 어쩔 줄을 모르니 뉘락더루 몰아갈 땐 산에 갔더니 얌전히 앉아있는 맥시를 벗어 한바꽃이 곱다 한들 저 모습 같을까 보름달이 환한들 저 얼굴 같을까. 여보 여보 마누라 마누라 복을 받아지 그 녀석이 배피를 잔뜩 올랐지. 영감님은 들면하며 어쩔 줄 모르네 영감님은 들면하며 어쩔 줄 모르네 영감님은 들면하며 어쩔 줄은 모르네. 집에 봉짜리 틀고 한상의 원앙새 꿈술이 좋아 아들을 낳고 영웅을 낳고 딸 자식을 낳아도 영웅을 낳지. 여보 여보 혼님네 술을 드시소 영감님은 틀려나며 어쩔 줄 모르네 영감님은 틀려나며 어쩔